50 languages. 7 7 الأعداد سُتَّة أنا أعد 저는 세요 저는 세요 واحد اثنان ثلاث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أنا أعد حتى ثلاثة 저는 셋까지 세요 저는 셋까지 세요 أنا أتابع العد 저는 더 세요 저는 더 세요 أربعة خمسة ستة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سبعة ثمانية تسعة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여덟 아홉 أنا أعد 저는 세요 저는 세요 أنت تعد أنت تعدين 당신은 세요 당신은 세요 هو يعد 그는 세요 그는 세요 واحد الأول 하나 첫 번째 하나 첫 번째 اثنان الثاني 둘 두 번째 둘 두 번째 ثلاثة الثالث 셋 세 번째 셋 세 번째 أربعة الرابع 넷 네 번째 넷 네 번째 خمسة الخامس 다섯 다섯 번째 다섯 다섯 번째 ستة السادس 여섯 여섯 번째 여섯 여섯 번째 سبعة السابع 일곱 일곱 번째 일곱 일곱 번째 ثمانية الثامن 여덟 여덟 번째 여덟 여덟 번째 تسعة التاسع 아홉 아홉 번째 아홉 아홉 번째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